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공화국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거두는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민 문화협조 러시아협회는 성명을, 베니인 사회주의당 위원장과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지부 위원장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성명과 담화들은 미국의 조종에 놀아나 조작해낸 이번 제재 결의는 성원국의 자주적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